대화 한국어 버전 해의 동쪽, 달의 서쪽 아주 먼 옛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낡은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막내딸의 이름은 라였어요. 라는 현명하고 아름다웠어요. 라는 항상 노새를 데리고 숲에 가서 풀을 먹이고 자신은 새와 꽃을 위해 온종일 노래하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라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나갈게. 대문을 연 농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곰과 마주쳤어요.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누가 왔어요? 아무도 없어. 원하는 게 뭐지? 저로 말씀드리면 산의 세계 넘은 곳에 있는 성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외로움을 느꼈는데 당신의 딸이 숲에서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따님이 목소리는 정말 천사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따님이 저를 위해서 1년 동안 매일 노래를 불러준다면 정말로 많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을 곰에게 보낼 수는 없네. 보다시피 저는 평범한 곰이 아닙니다. 따님을 잘 보살펴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딸에게 물어보겠네. 잠깐 기다리게. 농부는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을 절대 곰에게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요. 노새도 두 마리 더 필요해요. 지붕도 선봐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잖아요. 그래도 너를 보낼 순 없어. 고작 1년이잖아요. 여보, 그 예언 기억하죠? 그건 아니죠.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 무슨 예언요? 그건 점쟁이가 한 말이야. 네가 18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그 나이가 되었잖아. 맞아요. 어떤 말이죠? 네가 18살이 되면 왕비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된다고 했다. 뭐라고요? 안 돼요.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딸을 곰에게 보낼 수는 없어요. 당신도 봐요. 저 곰이 위험했다면 벌써 우리를 공격했겠죠. 아빠 말이 맞아요.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라는 곰과 떠나기로 했어요. 곰은 라에게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고 하고 자신의 털을 꽉 잡으라고 한 뒤 자신의 성으로 향했어요. 여기예요. 여기가 앞으로 1년 동안 살 집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종을 울리세요. 그럼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절대 정원으로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 고마워요. 배고프죠? 따뜻한 스튜 먹을래요? 스튜 정말 좋아해요. 음식을 실컷 먹은 라는 곧 피곤해져서 쉬고 싶었어요. 라가 종을 울리자마자 눈앞에 아름답게 꾸며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침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매일 아침마다 곰에게 노래를 불러줬고 둘은 온종일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곰은 해가 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곧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라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쫓아 성 밖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분수가 있는 정원에서 누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던 라는 정원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해가 지면 정원에 나가지 말라는 곰의 말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이올린 선율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라는 낮에는 곰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밤에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감상했어요. 라는 곰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지만 가족을 많이 그리워했던 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래소리가 정말 아름답지만 오늘은 왠지 슬프게 들리네요. 무슨 일 있어요? 불편한 게 있나요? 우리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요. 가족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원한다면 가족을 만나게 해줄게요. 저 정말요?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본 것들을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곰은 나를 데리고 라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이제 낡은 오두막 대신 웅장한 저택이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가난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나를 본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아빠! 라, 우리 딸!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아, 그리고 당신도 잘 지냈나? 잘 지냈습니다. 내일 라를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단다. 거긴 어때, 언니? 밥 좀 먹게 놔둬라. 라, 나와 같이 부엌에 가서 디저트 좀 가져올까? 밥 좀 먹게 놔두라고 하셨으면서. 너는 그만 먹고 라, 부엌으로 가자. 라, 전부 얘기해보렴. 잘 살고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엄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됐다.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 집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 거니? 엄마에게 누군가가 매일 밤 연주하는 신비한 음악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라는 결국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는 곰의 말을 잊어버리고는 엄마에게 전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성에 돌아가고 나서 밤에 또 그 음악이 들려오면 아침이 올 때까지 잘 숨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분수에서 세수를 하게 되면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정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치만 넌 명령 따르지 말고 노래 부르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해준 대로 해봐. 다음 날 밤 다시 곰의 성으로 돌아온 라는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음악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살금살금 분수로 다가갔어요. 날이 밝았고 세수하기 위해 분수로 다가오는 그를 본 라는 재빨리 분수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멋졌어요. 세상에나! 정말 아름답네요! 이럴 수가! 지금 내 말을 어긴 거예요! 미안해요. 그저 궁금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렸으면 나는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저주를 풀 수 없게 됐어요. 이런, 미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마녀의 저주 때문이에요. 마녀는 저와 자기의 딸을 이어주려고 해요. 자기 딸이 가장 잘생긴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거절하자 저에게 저주를 걸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1년 안에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을 찾았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요. 이제 저는 마녀의 성으로 가야 해요.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곰이라도 좋아요.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지는 않아요. 불가능할 뿐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마녀는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거대한 성에 살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빨리 거길 가야만 해요. 그 방법뿐이에요. 잠깐, 거기가 어딘데요? 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는 깊은 숲속을 5일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동물들에게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마녀의 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여섯째 날이 밝았고 라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마녀의 성을 찾는다고? 맞아? 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녀의 성이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 알고 있을 거야. 아, 바람의 집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바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거든. 너를 그 성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바람의 집에는 어떻게 가야 하죠? 내 말을 내어줄게. 일이 끝나면 휘파람을 한번 불도록 해라. 그럼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져가렴. 그걸 쓸 때가 있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호루라기를 불자 말이 나타났어요. 라는 바람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먼 길을 계속 달렸어요. 그렇게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성에 가기 위해 열심히 가던 라에게는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는 바람에게 다 얘기했어요.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커다란 성이라고?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지. 정말 엄청나게 먼 곳이야. 제발 부탁이에요. 내일 밤까지 거기에 가야만 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힘을 많이 써야 하니 거기에 가려면 오늘 밤에 단단히 준비해야겠어. 동틀 때 바로 출발할 테니 그때까지 쉬고 있으렴. 아주 긴 여행이 될 테니 알겠니, 라? 라는 바람의 집에서 쉬었어요.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라는 곧장 바람과 함께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마녀의 성으로 출발했어요. 온종일 날아간 그들은 밤이 돼서야 마녀의 성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 바로 저기란다. 나는 여기서 더 가지는 못하니까 여기에서부터는 혼자 가렴, 알겠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빨리 출발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곧 다음 날이 된단 말이야. 라는 성으로 뛰어갔어요. 라가 온 걸 본 마녀는 라가 곰을 찾지 못하게 곰을 일곱 감옥에 가뒀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해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성에 왔을 뿐이지 왕자를 만난 건 아니야. 어디에 있죠? 일곱 감옥에 가뒀지. 동이 트기 전까지 왕자를 찾아낸다면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다. 감옥으로 데려가 주시고 아무도 못 오게 해주세요. 알았다. 마녀의 부하들은 라를 일곱 감옥으로 데려갔고 라는 일곱 번째 감옥에 갇혀있는 왕자를 발견했어요. 라는 혼자 있을 때 할머니가 준 열쇠를 꺼내어 일곱 개 문을 차례차례 열었고 결국 왕자에게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 맞아요? 네, 제가 구하러 왔어요. 이제 저주는 풀릴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속임수가 있을 거예요. 정답! 겨우 왕자에게 왔는데, 그치? 좋아, 좋아. 노력은 가상해. 이제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내 성인 건 알지?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를 풀어줄 것 같아? 왕자는 우리 딸과 결혼해야 해. 하지만 저주의 조건이... 저주의 조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7일 안에 저를 만나게 된다면 제가 결혼할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저주의 조건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7일 안에 너를 만난다고 해도 너는 그 사람이 신부의 조건에 맞는지 봐야 해.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조건에 맞지 않을 일은 없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저와 행복할 수 없다고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조건이나 얘기해. 글쎄요. 그럼 사랑을 조건으로 걸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돼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음악이에요. 우리 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왕자가 켤 바이올린이 준비되었고 마녀의 딸은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노래하려고 했지만 잘 맞지 않았어요. 아라라라라라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만!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어! 이번에는 라의 순서였어요. 라라라라라라라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왕자는 연주했고 라는 노래했어요. 두 사람은 마녀도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딸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왜 왕자의 연주와 맞지 않는 거지? 엄마,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그리고 마음도 맞지 않는다고. 나와 왕자는 잘 맞잖아. 두 사람이 결혼하게 놔둬. 저주도 풀어줘. 그렇게 마녀는 왕자에게 건 저주를 풀었고 딸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어요. 라와 왕자는 다시 돌아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